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초대되신 것을 축하해서 그에게 나미비아 공화국 대통령 대리 박사 니키 이안보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외교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